4시 30분. 어둠을 비집고 시장을 밝히는 등이 켜진다. 올해로 이곳에서 장사를 한 지 18년째인 오복떡집은 상대원 시장 입구에 자리한 가장 부지런한 상점이다. 이야기가 살아있는 간판. 커뮤니콘에 쓰여있는 우리는 잠자는 시간 빼면 일한답니다. 라는 문구가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정말 딱이다. 4시 40분. 상대원 시장의 큰 축을 이루는 언덕배기 위로 등이 밝다. 커다란 기계음과 가게 안을 온통 뒤덮은 하얀 연기. 손두부 마을이 시장의 아침을 깨운다. 손두부 마을 맞은편에 자리한 진성떡집.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명색이 추석을 이틀 앞둔 명절 대목. 세 개의 등불이 시장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7시 30분. 어느새 날이 환히 밝았다. 이곳은 1970년대 초 상대원 공단 노동자들의 삶과 함께하며 성남시의 역사를 일구어온 성남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중 하나인 상대원 시장.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문을 열어 성실함을 자랑하는 시장 야채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문을 열었다. 아침부터 신발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30여 년 전에 이곳에 둥지를 튼 평택 신발은 구두, 운동화 등 가지각색 신발을 선보인다. 1970년대 초창기 상대원의 자리 잡은 쌍둥이 기름고추 가게에도 등이 켜졌다. 고추 형상을 한 쌍둥이 등은 지난 2008년 성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예술가가 점포에 달아준 귀한 등이다. 목포수산, 영동건어물, 현대마트, 상대원 시장의 40여 개 점포에 각자의 등이 켜지며 개점을 알린다. 8시, 출근하는 시민과 등교하는 학생들로 분주한 상대원. 9시, 이제 대부분의 상점이 영업 준비를 마쳤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부지런한 상인들은 벌써부터 손님을 맞이한다. 떡 한 봉지, 야채 한 근, 두부 한 모, 신발 한 켤레가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시장 야채 평택 신발과 같은 골목에 있는 명인만두도 아침부터 손길이 분주하다. 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한 대원 떡방앗간은 추석이면 근처에 사는 어르신 두 분이 나와서 사이좋게 송편을 빚는다. 그럼 떡집과 함께 추석 대목집은 과연 어디일까? 평택 신발 옆에 자리한 오복 반찬.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상대원 시장의 정원은 나른하다. 한바탕 아침의 분주함을 보내고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 나른한 시장의 오후를 깨우기 위해 라디오 방송국 원다방의 DJ가 첫 방송을 시작한다. 평택 신발 3층에 자리한 상대원 시장의 명물, 라디오 방송국. 옛 상대원 시장의 명소이자 만남의 장소였던 원다방의 이름을 빌어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 원다방 DJ들은 우리 삶의 이야기, 재미있는 책 이야기, 신나는 노래를 들려준다. 오후 4시. 상대원 시장이 다시 활기에 가득하다. 가족들과 함께 먹을 풍성한 한가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 나선 시민들, 그리고 며느리, 어머니, 부인, 자녀까지 가족이 총동원된 시장 상점. 그야말로 명절이다. 북적이는 손님들의 방문은 온갖 걱정과 피곤함을 잊게 한다.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되면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이곳 시장에 정말 잘 어울리는 이야기다. 밤잠을 줄여가며 정성껏 다듬고 만들고 준비한 상품. 그것을 즐겁게 구입하는 손님. 그리고 그 속에서 오고 가는 서로의 정. 이곳의 상인들이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정성을 팔아 신뢰를 저축하고 상인과 주민이 서로를 의지하며 꿈과 미래를 생산하는 삶, 그 자체인 것이다. 휘영청 밝은 달이 상대원 시장 위에 떠올랐다. 시장 상인들은 달을 보며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밤 12시. 시끄러운 기계음과 상인의 흥정소리가 사라진 상대원 시장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자정까지 장사를 하느라 항상 잠이 모자란 명동만두 사장님의 손놀림은 아직까지 반듯하다. 오늘 하루를 정리한다. 오고 갔던 손님들의 모습,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루의 수입까지.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루를 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한다. 한 시간 넘어 물건을 정리하는 예쁘다 종합화장품 사장님은 누가 등을 깨기라도 할까 비닐로 동여맨다. 시장의 밤이 찾아왔다. 모두 잠든 새벽 1시 30분. 오늘 하루의 마지막 흔적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분주하다. 쓰레기의 양이 많은 날은 시장에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된 날이다. 오늘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보니 지치고 힘들었을 하루지만 그래도 상인들이 가족과 함께 옹기종기 따뜻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듯하다. 청소 차량과 함께 시장의 일과는 마무리된다. 24시간 불을 밝히는 찜질방의 네온 간판과 노래로 삶을 위로하라고 손짓하는 노래방의 간판만이 빙글빙글 돌아간다. 그리고 상대원 시장의 짧은 휴식이 찾아온다. 따스한 정성이 가득한 시장, 꿈과 낭만이 있는 시장, 나는 상대원 시장에 간다.